당 선전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.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4일 당 선전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 출발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.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 모임에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. 출발 모임이 끝난 다음 당 선전 일꾼들은 보천보 전투 승리 기념탑을 돌아보았으며 량강도 혁명사족관을 참관했습니다.